아까 사모님께서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다 계획이 다 있죠. 제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은 사실 그 계획도 제가 처음부터 가졌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2017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를 넘어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우리 그림도 같이 보면서 그 말씀을 네 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에 대해서 올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강소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해지라, 강하게 되어야 한다. 그것을 주셨고 결국 제가 깨달은 바로는 정말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무로 친다면 가지치기, 잘라내고 그 뿌리에서부터 온전히 바르게 우리가 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그 기초들, 믿음의 그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다져봐야겠다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한 주 한 주 전해왔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뭔가 기초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믿음을 다져야겠다. 그리고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계속 그 말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그 주간에는 제가 몇 주간 전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좀 한번 내가 다 정리를 해서 몇 주간의 내용을 한번 싹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되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한 단어가 리셋이었습니다. 저는 몇 주간에 전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좀 정리가 필요하면 정말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정말 유익이 될 것 같다. 정말 믿음을 다시 바르게 세우는데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요. 모든 것이 끝났었는데, 말씀을 전하는 순간 말씀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던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끄셨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리셋,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지전도나 3분 복음 제시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 천국과 지옥, 항상 그 전까지 우리의 머릿속에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었었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옥에 있는 사람이 내일 천국에 갈 수 없고요. 오늘 천국에 있는 그가 내일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간다면 그 너무 이상한 것이죠. 예,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Reset, set again. 다시 여러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만약 시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텐데, 무엇인가 실패했던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시계를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다른 선택을 할 텐데 그런 마음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실패합니다. 시계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시간이죠.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은 언제든지 리셋될 수 있습니다. 리셋, set again, 다시 시작하는 것. 제너시스 chapter 3 verse 12 and 13.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자고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개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던 질문이 그것이었죠. 만약 여러분에게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이 허락이 되고, 만약 여러분들이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아니 교회라는 걸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을 때도 불구하고 과연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을 믿을 것입니까? 그것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었습니다. If you have a chance, you can start again your whole life in the beginning. Then, do you believe Jesus? 모든 것을 처음으로 되돌렸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만약 여러분이 그런 시간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적어도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니까요,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최소 여기 앉아 계시니까 정말 여러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창원에 와서 우리가 대안학교를 통하여 많은 청소년들을 만났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제 학교에 좀 더 집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교회에서 뭐 경호나 동훈이나 뭐 소리나 뭐 혜진이나 이런 아이들이 와서 우리 태연이도 그렇고 같이 저와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아무튼 많은 시간들이 있었죠. 그 속에서. 근데 제가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막연하게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우리의 희망들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세계가 얼마나 넓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좀 구경시켜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구경을 시켜주려면 내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외국을 나가야 되죠. 네, 저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미국에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가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째째하게 가야 되니까 뭐 너 10원짜리 하나부터 돈 모아봐라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해서 야 너 돈이 부족하니까 갈 수 없겠구나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 아이들과 그냥 훅 나가서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통하여 그냥 이 아이들에게 좀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곳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좀 구경을 해서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땅에서는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훨씬 더 척박한 땅, 말레이시아가 이제 좀 좋은데요.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 가서 같이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시간을 갖고 나누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추상적인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비행기 표를 모아라 이런 조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줄 겁니다. 여권은 만들어야죠. 여권은 내가 만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건 내가 대신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권은. 내가 태인 여권을 어떻게 만들어주겠습니까? 그건 지가 만들어야죠. 그거는. 뭐 비행기 표를 살 돈을 들고 와라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사줍니다. 모든 경비를 댈 겁니다. 10일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경비는 내가 댑니다. 다만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제자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표준을 지키면 됩니다. 우리는 연합오순절교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오순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연합오순절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습이 다릅니다. 궁금하시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미에 인터넷 서치해 보세요. 어떻게 다른지 바로 나옵니다. 그 조건을 여러분이 만족시키면 그러면 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비행기표 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사줄 거기 때문에. 뭐 호텔 돈 내라 그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그 걱정은 내가 할 걱정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할 걱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걱정은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믿음인 이 연합오순절 교회 우리의 신앙의 스탠다드, 그 스탠다드 예를 들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합니다. 이게 뭐 율법이니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으로 내가 미운 겁니다.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긴 머리를 하든지 지나친 색조 화장을 얼굴에 바르든지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똑같습니다. 연합오순절 교회는 동일합니다. 믿음이. 짧은 핫팬츠는 거 안 입습니다. 바지도 잘 안 입는데 말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아주 정숙한 그 아름다운 치마와 그런 옷을 입습니다. 이게 율법이라고요? 아예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그럼 내가 여러분과 같이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고 여러분이 그 선택을 하여 인생을, 삶을 조금 더 값지게 정말 소중하게 이끌어 나간다면 그 여러분이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죠. 나는 나의 자리에서 약속을 지키고 여러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아멘. 나는 정말 그 멋진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세계에 나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건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세요. 영어 공부. 가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손재주를 허락하셨다면 그거 기술을 키우십시오. 믿음은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막대기가 없다면 감나무라도 흔들어서 감을 떨어뜨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 그 감나무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이 열매는 네 거라고. 그런데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를 나에게 주셨다면 그 열매를 따는 것입니다. 도구가 없어 나무를 흔들든 아니면 나무 위에 길로 기어 올라가서 나무에 감을 따내든 그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돈을 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무를 주신 것, 그게 믿음이고요. 실력으로 그곳에 감에, 나무에 감을 따는 것, 그 실력 갖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 그루의 나무, 세 그루의 나무, 이제 숲을 주시고 더 넓은 대지를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실력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실력을 갈고 닦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요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함에 대해서,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어제 토요일 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 그 순종함 속에는 돈,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부유하게 되는 그 방법들, 아니 부자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왜 그 길을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부자가 되는 길이 있는데, 아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고 싶다면 그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가난함을 원하신다면 그건 제가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과 세상이 말하는 부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정말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말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습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안 행복하고 행복한 사람은 돈이 없더라고요. 이게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유함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유함은 행복한 너에게 돈도 있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네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방법이 여기에 있는데 꼭 좀 부자 좀 되십시오. 진짜 여러분 부자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방법과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돈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버는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태연이가 아주 이쁜 미스코리아 같은 여자친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생기겠죠. 자, 너무너무너무 이쁜 여자친구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내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가 써놓은 일기나 글을 써놓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태연아,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알지? 나 미스코리아 이쁜 거 알지? 나는 네가 너무 좋아.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난 정말 널 더 좋아할 거야. 그걸 내가 여기 적어놨어. 태연아, 너 이거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읽어야지. 미스코리아라니까 지금 이쁘다니까. 이쁩니다 지금.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쁜 겁니다. 나 내 얼굴 보지 말고 상상을 해야 돼. 상상. 내 얼굴 보면 안 돼. 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근데 이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독일 사람이야. 독일 사람. 그러면 이 독일 사람이 독일어로 썼을 거야. 독일어로. 자, 너 이거 독일어로 썼는데 이거 읽을 거야, 안 읽을 거야? 읽어야 되지. 야, 휴대폰에 다 치면 번역되잖아, 그 전부 다. 독일어 썼다고 포기할 겁니까? 이쁜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 얼마 다행입니까? 한국어로 적혀 있단 말입니다. 한국어로. 야, 박수 치셔야 됩니다. 독일어가 아닙니다, 이게. 독일어는 우리가 사실 좀 포기해야 될 것 같긴 한데, 한국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The man said unto God, Because of woman. Woman said unto God, Because of serpent. 첫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담이, 이 남자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여자 때문입니다.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와, 이브, 그 여자가, 하나님, 뱀 때문이에요. 'Every why has a wherefore.' It means there is a reason for everything.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속담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 이 다 속담입니다.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이유를 말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아주 과학적입니다. 아주 합당하다라고 믿습니다. 그날에도 아담은 논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여자가 먼저 먹자고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날에도 여자, 이분은 말했습니다. 뱀이 말, 맞습니다. 뱀이 말한 것도 사실입니다. There is a reason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So, finally, you will have the reason for going to hell.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은 결국 마지막에 지옥에 갈 이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그 순간에도 핑계를 댈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I can't, I can't. You know, I can't, I can't do this. Because of my, because of my, because of my. 주님,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 할 수 없는데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논리적입니다. Lord, this is very logical. 정말 아주 논리적인 것입니다. Okay, so finally you will have the reason for going to hell. 예, 맞습니다. 그 이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지막에 지옥에 가게 될 이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Why do people go to hell? Because they have the reason.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지옥에 가게 되는 이유는 내가 지옥에 가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되려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실패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학에 떨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시험에 빵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빵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했는데 그걸 받는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다. 누가 지옥 가고 싶어 합니까? Who want to go to hell? None. But why so many people have to go to hell? Because they have the reason. 세상에 나쁜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잘못된 걸 기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 참 우리나라가 어수선한데요. 누군가는 대통령을 욕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잘못되기 위해서 선택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했겠죠. 그것이 맞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이러면 내가 틀리는 거야. 이러면 내가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지. 정말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야. 이러면 나는 정말 죽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결국은 그렇게 됩니까? 그들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이유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불량 청소년들이 나옵니다. 아, 성경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성경에도 불량 청소년들이 나옵니다. 아주 나쁜 놈들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엘리라고 불렀던 제사장의 두 아들, 한 사람의 이름은 홈니, 한 사람의 이름은 비느하스인데요. 얘들 요즘 말로 말하면 불량 청소년입니다. 삥 뜯고요, 돈 빼앗고 막 때리고 이 못된 짓 하는 애들입니다. 청소년들 속에 이런 것이 아마 큰 문제일 텐데 하나 묻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행동해? 라고 물으면 걔가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빠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아니면 돈을 안 줘서 그래요. 그런 이유를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날 화나게 해서 그래요. 뭐 그런 이유들 수많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들.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성경에 불량 청소년이 반드시 되려야 했던, 불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인물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수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가 뭐죠? 아빠가 있고 일곱 명의 형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덟 번째입니다. 근데 엄마가 잘못해서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가족으로는 받아줬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 대우하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있으니 당신의 아들들을 전부 다 모아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는지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 아닙니다. 셋째 아들, 아닙니다. 넷째 아들, 아닙니다. 다섯째 아니고 여섯째 아니고 일곱째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거 다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아빠에게 묻는 겁니다. 아, 당신 아들 다 온 거 맞습니까? 당신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된다라고 했는데 당신 아들들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당신 아들 다 왔습니까? 그때 그 아빠가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 막내 내가 양치라고 저 멀리 보냈는데 걔는 안 데리고 왔는데 사물 얘기합니다. 걔가 올 때까지 내가 자리에 안 앉을 테니까 걔가 오면 내가 의자에 앉겠다. 유대인들의 생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양을 친다라고 하면 바로 집 옆에 양 치는 게 아니고요. 개들을 데리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산을 몇 개 몇 개 몇 개를 넘어가서 넓은 풀이 있는 곳에서 양을 칩니다. 그때 그 소년의 나이가 대략 15세, 16세. 미애 지금 몇 살이니? 미애의 나이 정도야. 미애 위로 형이 7명이 있어. 첫째 형은 스물 몇 살이야. 근데 힘이 세도 네가 셀까 첫째 형이 셀까. 근데 아빠가 이 일을 누구한테 시켰냐면 너한테 시켰어. 1년에 아빠가 너를 보러 며칠 오는 줄 아니? 아빠는 너를 보러 가지 않아. 넌 버린 자식이거든. 그러니까 자식으로 받아주긴 받아줬는데 자식으로 인정만 해줬지 실제 자식 대우는 안 한 겁니다. 그러니 너 꼴보기 싫으니까 산 몇 개 넘어와서 양이나 쳐.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나한테 나타나지 마.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악하게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하인들 보내서 얘 먹을 거나 좀 갖다 주고 넌 거기서 살아. 넌 양이나 쳐 평생. 또 나타나지 마.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걔는 안 불러왔단 말입니다. 왜? 아예 머릿속에 걔는 없는 애입니다. 나의 머릿속에 걔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미애 아빠가 널 버렸어. 가족들은 널 만나러 오질 않아. 형들은 널 미워해. 그리고 너보고 양치라고 일을 시켰어. 너 일을 열심히 할 거야 대충 할 거야? 어차피 가족들 다 너 버렸는데 대충 하겠지? 이 소년이 그 마음에 울분이 없었을까요? 화가 나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소년의 마음 안에서 그 증오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소년이 어떻게 했냐면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도 아니고 양새끼, 조그만 양새끼 말입니다. 그 양새끼 하나라도 물어가게 되면 그래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기신 일인데 저 사자나 곰이 양새끼를 물어가니까 이 아이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달려가서 사자나 곰의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더라. 위에 네가 힘이 있어봐야 뭐가 있다고 사자나 곰과 싸워 네가 이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 눈에는 아빠가 나한테 맡겼던 양을 지키라는 것 외에는 없었단 말이야. 사자나 곰은 당연히 너보다 힘이 세. 근데 이 아이는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싸운 거야. 이제 어디에 멍청한 사자나 곰이 그냥 져주니. 사자나 곰보다 더 죽을 각오로 달려드니까 사자나 곰이 도망간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와 곰과 싸워 이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미의 나이쯤 되는 애가 걔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자와 곰과 싸웁니까? 근데 이 아이는 달랐습니다. 불량 청소년이 당연히 되어야 되는 이 아이가 달랐단 말입니다. 아무도 그 아이를 안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셨더라. 아무도 그를 안 봤습니다. 모두가 그를 버렸단 말입니다. 예, 요즘 말로 하면 얘는 반드시 불량 청소년이 되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근데 그가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셨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내 마음에 결정할 때가 언제냐면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치는 15세 소년이었을 때, 그리고 그는 15년 뒤 3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됩니다. 다윗 왕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생아, 버림받은 아들, 존재감을 상실한 아이, 불량 청소년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이. 그러나 그는 들판에 아무도 없을 때 양 새끼 그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양 새끼 한 마리 건져내면 아빠가 기뻐할 줄 아십니까? 아빠가 그 인정해 준답니까? 아빠는 관심 없습니다. 네가 그 양 새끼를 구하든 말든 정작 부모는 관심을 갖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가 최선을 다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그때 보신 겁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소년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겠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네. Every people have every reason.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나한테 뭘 안 해줬기 때문에, 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이유를 대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John chapter 15 verse 22 and 24.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의 죄 말에 죽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수많은 이유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 왜 우리에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는 결국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끌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핑계거리와 이유를 멈추십시오. 내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하였으나, 우리 집안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나, 그것을 멈추십시오. 믿음을 택하시고 다윗을 바라보시며 위로를 좀 받으십시오. The very first step of entering the kingdom has always been repent. Most people, I'm afraid, think it's a matter of feelings, of tears, of feeling sorry for what you've done. But that may not be repentance. It may be simply regret. A lot of people have feelings of regret about how they lived. I'd be surprised if there was anyone here who didn't regret some of the decisions they've made in life. And feelings of regret are about what you've done to yourself, what you've done with your own life and your own decisions. Then there are other people who have deep feelings of what we call remorse. And remorse is what you feel about what you've done to others. But that's not repentance. Repentance has this unique feature, that repentance is what you feel you have done to God. Now that's quite different from regret and remorse. Suddenly you realize it's God I have hurt most. Like the prodigal son realized it wasn't just his father he'd hurt. He said, Father, I've sinned against you and against heaven. And as soon as that heaven dimension comes in, and you realize it's God you hurt most, and you realize it's God's laws you broke, it's God's love you refused, it's God's anger you provoked, it's God's judgment you deserve, it's God's mercy you need, as soon as this God dimension enters in, it becomes what Paul calls the godly sorrow that leads to repentance. Regret and remorse do not necessarily lead to repentance. Well, that's a sort of simple introduction. I now want to tell you that repentance involves three things. So we're looking now at repentance, and in the New Testament, repentance passes through three stages. Very simply, thought, word, and deed. You see, I'm going to show you that repentance is always repentance of particular sins. You can't repent of general sins. You can only repent of this and this and this. And that involves these three steps. It involves, first of all, changing your mind about particular things and thinking God's way about them. And when you do this, you come to two conclusions. First, God is a much better person than I thought he was. And second, I'm a much worse person than I thought I was. Usually it's the other way on. When an unbeliever thinks about God, he thinks God is unfair and he's fair, that he's better than God. Have you noticed that? The number of people who say, why does God do this? Why does God allow that? Why should God? They're saying, I know better than God, and if I were running the universe, I could do it better than he's doing. That's what they're saying. And they're really setting themselves as a better person than God is. They're saying he's making mistakes, which I wouldn't. He's treating people in a way I wouldn't. I'm therefore a better person than he is. When you repent, your thoughts take a somersault. And when you catch a glimpse of his holiness and his purity, you begin to realize how lucky you are. And you have a much lower view of yourself. In fact, the higher your view of God, the lower your view of yourself. Repentance is a change of mind. The Greek word metanoia means to have second thoughts. Meta, change or after, noia, mind. To think again about the way you've been living. It begins when you change your mind, when you think God's way And then you realize not only that your bad deeds are pretty horrible, amazingly you begin to see that your good deeds are just as offensive to God. It comes as a shock to many people when they realize in their mind that the best things they've ever done are not good enough for God, and that our righteousness has to be repented of as well as our sin, that our good deeds as well as our bad deeds need to be put away. Now, what a revolution that is. Most people think repentance covers the bad things you've done, but in the Bible it covers the good things you've done as well. In other words, you realize that your righteousness is as far short of God's standard as your bad deeds. And you leave the lot behind you and you say, nothing in my hand I bring, simply to your cross I cleave. To come to yourself means finally to strip away all the covering and get to the real truth of your condition. And the interesting thing is, the closer you get to God, the worse you feel. The more you understand how good He is, the more you realize how bad you are. And realizing that, thinking that way, is the first major step. But that's not the end of repentance. The second step is the word of repentance. And that means first to confess sins. There is no confession of general sin in the New Testament. There are only confession of sins, plural. Let me say something that could be misunderstood. There's an awful lot of inner healing around now. And I find Christians would rather have inner healing than forgiveness, because forgiveness demands repentance. And it's so easy to blame someone else for my hang-ups and to say, well, it was my parents and what they did to me. It was what happened to me as a child. And to say, I need healing. I don't need forgiveness. I need healing. But listen, we are not the result of what's been done to us. We are the result of what we've done about what's been done to us. It's the choices of reaction that we have made that has made us what we are. If I'm bitter, it's because I've chosen to resent what was done to me rather than forgive. And in fact, I really believe that more people are in need of repentance than inner healing. Though there's still a place for that, where the Holy Spirit can go back and sort out a problem from early years. But the basic need of mankind is not for inner healing, but for repentance that makes it possible for God to forgive. Of saying, I am what I am now because I chose, at crucial points of my life, a way that leads to this character. We are all the result of our choice. And to treat someone as responsible for what they've done is to treat them with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They are not a Pavlovian dog. You're saying to someone, you are a human being. You have the will to choose. You have chosen. I've heard men in court, in the dock, plead, well, I got into bad company, Your Honor. Never have I heard a man say, I chose that company. Just, I got into bad company. But we choose our friends. We choose the company we keep. We choose the ambitions we have. We choose. And confession is saying, I made the wrong choice. And I'm responsible. That's the beginning of lifting a person to the dignity of a responsible human being. And to get them to spell it out in words is very important. If we confess our sins, not our sin, if we confess our sins, which means name them one by one, just as you do your blessings, then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each one our sins. And His blood goes on keeping us clean. Beautiful promise. As well as confession, that's one part of the words of forgiveness. It is also important in certain sins to get a person to renounce that thing. To say in words before God, I'm finished with it. I will not go back to it. To renounce. Now comes the hard part of repentance, which is deeds. Repentance begins with thought. It then comes out in words, but it must then come out in deeds. Zacchaeus, when Jesus came to have lunch with Zacchaeus, the little man up the tree in more ways than one, Jesus came to his house, and Zacchaeus over lunch said, Jesus, I've been defrauding people. But from now on, I'm going to be straight and I'm going to keep my books honest. He didn't say that. He said, I'm going to go to everyone I've defrauded and pay them back with interest, forfeit. And Jesus said,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Repentance is putting the past right. You can't put all sins right, but there are some the Lord will show you can be put right. I was preaching in Aberdeen. A girl came up. She said, I want to be a Christian. I'm trying to be a Christian. And she said, nothing has changed. Nothing has happened. I've signed cards. I've been counseled. I've been to classes. Nothing has happened. I'm beginning to doubt if there's anything in it. But I still want to be a Christian. I looked her in the eye. I said, who are you living with? She said, I live with a young man. I said, are you married to him? No. You're living as if you were married? Yes. I said, well, you've got a very difficult decision to make. I wish I could make it for you, but I can't. You've got to make it. You've got to decide which man you want to live with. That's your man or Jesus. And then she really got angry. She said, no one else told me I had to do that. I said, but you've told me you're getting nowhere with any of the others. I said, Jesus won't join in an arrangement like that. You've got to decide. She ran out of that theater, sobbing her heart out. And I had thought of that girl again. I know how Jesus felt about the rich young ruler who wouldn't give up his money. Do you know what the problem was? Everybody who counseled that girl had told her to believe in Jesus. They hadn't started by saying, repent. See? And so she was stuck. And so often, that's the problem. We've started at step number two. Jesus and John the Baptist and Peter on the day of Pentecost all started with the word, repent. Proverbs chapter 6 verse 5 said, deliver yourself. 잠언 말씀은 너 자신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This is repentance.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죽지 않고 살기 위하여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새 잡는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어서 벗어나서 너 자신을 구하여라. 회개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외칩니다.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 내 삶의 잘못된 것을 멈추고자 하지 않고 당신 스스로 당신의 삶에 회개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정말 성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성공을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성공을 위해 기술을 닦지도 않습니다. 아니 성공을 위해 돈도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냥 늘 외칩니다. 난 성공하고 싶어. 난 성공하고 싶어. 난 성공하고 싶어. 난 앞에 기도할 거야. 주님 성공을 주세요. 주님 성공을 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성공을 주고 싶은데 돈을 모으든지 기술을 닦든지 뭘 해야 내가 너를 통해 역사하지 않겠니? 학생들은 보통 좋은 학교 가고 싶어 합니다. 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좋은 학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는 안 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정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지만 기도했으니까 100점 받고 싶어요. 저 친구는 최선을 다했지만 0점 받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밤을 새워 공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너 자신을 구하여라. 여러분이 마음의 뜻을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change your own will. 여러분 자신의 뜻을 바꾸십시오. Then God will help you. Do not say more. I have the reason. I have the reason. 더 이상 여러분에게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The reason lead you to hell. 그 이유들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형편이 어렵습니까? 가족 관계가 안 좋습니까? 그래서 불량 청소년이 되는 것이 당연한 가정 속에 놓여 있습니까? So why? 그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이유가 여러분이 나빠지는 것을 정당하다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빠지면 그에 따라 처벌을 받아 감옥에 가겠죠. 아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폭력을 쓰는 누구 때문에, 뭐 하는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핑계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여러분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Deliver yourself. 여러분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것이 하늘의 나라 법칙입니다. Repent and deliver yourself. Then God will help you. 회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뜻을 정하여 여러분이 자신을 구원해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믿음은 감나무 밑에 누워 입 벌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Stop the reason. Hold the faith. 이유들을 멈추시고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Run to God. Run from evil.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시고 사단에게서는 달아나야 합니다. 무엇이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까? 제 답은 하나님 아닌 건 전부 다 사단에 속한 것입니다. 이건 좋은 것인데요. 아, 예,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뿌리는 사단에게 속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 뿌리 뿌리 속에 사단에게 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사단에게서는 달아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달려나가십시오. 사단으로부터는 달아나야 합니다.